남조선의 MBC 방송에 의하면 23일 박근혜 욕적 폐당이 일본과 추진한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발효됐습니다. 이에 격분한 야3당은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매국 행위라고 하면서 현 정권은 매국 정권이라고 일제히 규탄했습니다.